좋아요 나를 사랑해줘서 나 항상 그대 향해 먹이긴 해 바라기 구름이 가리면 궁금해지는 내 어린 가슴앓이 당신 이런 내 맘 몰라 마법의 카페 뒤리 걷는 이 기분 내 손을 잡아주면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걸로 난 좋게요 난 항상 그댈 바라보는 해바라기 고개를 돌리지 못해 나 아니면 안 되겠다는 해줘요 당신은 이런 내 맘 몰라 마법의 카페 위를 걷는 이 기분 내 손을 잡아주면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걸로 난 좋게요 난 항상